그림을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니까? 이런 분들이 고도 비만이라 그러죠. 혹시 이런 친구를 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고도 비만을 가진 사람의 고민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이 고도 비만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를 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친구 집에 갔다가 그만 의자를 부스트려 버렸습니다. 이 몸무게를 감당할 의자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그만 친구 집에 의자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또 친구들은 뭐 의자 하나 부러졌다고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겠습니까? 또 친구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이 친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하다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근데 안에서는 어서 들어와, 와서 따뜻한 커피나 한잔 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냥 그만 가야 될것 같아.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보지 하면서 이제 가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왜 갔느냐 하면 자기가 앉아 있을 만한 의자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명이 앉아야 될 소파를 혼자 앉고도 모자라서 그 옆에 특수장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친구들은 이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 친구와 함께 즐기고 싶어서 초대를 하지만, 정작 이 친구도 그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지만, 비만으로 고민하는 이 친구는 들어가고 싶으나 거기에 자기가 앉을 의자나 소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고, 그 다음에 또 친구가 부를 때에 혹시 또 이제는 준비했나 싶어서 살짝 문을 열고 들여다보면 또 아직 자기가 앉을 만한 의자나 소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 친구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거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 그러면 무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빛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엄청난 무게로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무게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거의 죽을 것 같았던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전혀 꼼짝할 수 없이 그냥 힘도 못 쓰고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무거운 영광으로 예배 가운데, 성도의 모임 가운데 방문하셨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린 채방 안을 살짝 들어와 보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발을 살짝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한 발만 내디뎌도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고 조금만 그 영광을 보여줬어도 그것을 느끼고 하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는 찬양하며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열정적으로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그 열정과 그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이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곧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머무시지 못하는 것일까요?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조금 맛을 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기도회 때 조금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데, 이내 곧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은 떠나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의자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이 임하실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도 비만에 고민하던 그 친구처럼 들어와 봤다가 자기가 앉을 자리와 소파가 없는 것을 보고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임할 그 은혜의 보좌를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없이 지내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없이 모이는 법에 익숙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좋겠지만 빨리 오시지 않는다면 당신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하는 방법을 압니다. 당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정은 이렇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야 되겠다.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삼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 뒤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면 좋지만 하나님 굳이 안 오셔도 내가 예배를 끝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해진 시간 내에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넘어가면 우리는 시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좀 뭐 찬양이 길어진다든지 설교가 길어지면 우리는 또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몸을 이렇게 흔들고 뒤척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도 그렇고 순서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순수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할 때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순수를 정해놓고 그 순수를 진행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순수를 마치는 것이 예배가 아닌데 그 순수 하나하나를 그냥 하느라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순수를 따라서 그냥 예배가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큐시트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미리 예배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될지를 초단위로 거의 분단위로 다 적어놨고 그래서 그대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도 착하게 기도할 것을 적어서 와야 되고 찬양도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반복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서 큐시트대로 예배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 교육자들이 모여서 큐시트대로 제대로 예배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수대로 할 때에 임재하실까요? 그래서 마치 그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금 등장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지금 등장하지 마시고 기도 끝나고 찬양하고 나중에 제가 선포할 때에 이때 하이라이트니까 이때 하나님은 짜잔 하고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주님을 붙들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대신에 시간과 순서에 매여서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약속 시간에 매여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전혀 없는 것도 이상하지만 순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언제든지 우리가 바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에 찬양을 10분, 20분, 1시간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시면 내 입속에서 1시간, 2시간이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정해진 시간의 틀 속에서 정해진 순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제가 담당하던 청년부 수련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저녁에 제가 기도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이때는 어떤 찬양을 부를지 다 준비하고 파워포인트에 다 찬양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저녁 강의를 마치고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저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느껴져서 시작하자마자 저는 청년들에게 오늘 기도의 인도는 하지 않겠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자유롭게 인도하라고 시작하자마자 그냥 저는 모든 저의 그 노트에 있는 기도의 순서와 기도 제목과 찬양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불을 끄고 각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성령의 그 임재 성령의 무게가 그 청년들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들 입속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폭발하는 기도가 터져나오고 정말 5분을 기도하기 힘들어하던 그 청년들의 입속에서 1시간, 2시간 끊임없이 기도가 그 한 영혼이 강하게 성령이 임하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면서 그날 저녁은 정말 성령이 인도하는 순수가 필요 없는 그런 기도회로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순서를, 시간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순서와 시간과 의식에 매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성령님이 없어도 종교적인 어묘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종교적인 그런 몸짓으로 기계적인 몸짓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데 성령의 기름이 없는데 얼마든지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령의 임재 없이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몸짓들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한 발 들어와서 그냥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은혜의 보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은혜의 보좌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됩니다. 첫 번째 속죄소라. 오늘 성경에는 속죄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죄를 사하여 주는 곳, 죄를 속하여 주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연소라고 합니다. 이게 베풀 시자죠. 은혜를 베푸는 곳,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소.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니까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는 곳, 곧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거의 다가 대부분이 mercy seat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자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언약궤 위에 있는 은혜의 보좌인데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 놓은 언약궤입니다. 이 전체가 언약궤이고 은혜의 보좌는 저 언약궤 위에 있는 윗부분입니다. 두 그룹, 오늘 성경에 그룹이라고 나오는데 그룹은 천사죠. 두 천사를 이렇게 언약궤 위에 여기 언약궤고 요 윗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위에 등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등께 이름이 속죄소자 시연소이자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이 은혜의 보좌를 만드는 방법은 쳐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 틀이나 주조 틀에 넣어서 금을 부어가지고 탁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금 덩어리를 쳐서 방망이로 망치로 쳐서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바로 쳐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쳐서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어떤 공식 속에서 만들어내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따라가기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혹은 건물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혹은 위치가 좋으면 부흥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가? 세상의 어떤 기업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듯이 어떻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가? 그런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에서 그 기업적인 마인드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흥의 공식, 그런 틀 속에서 부흥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고도 쉽고 간편한 그 방식대로 따라가면 부흥이 올 것이라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부흥은 곧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은 그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쳐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백 분의 망치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를 만드는 그 망치질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저는 은혜의 보좌를 만드는 망치질은 바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예레미야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라 그랬습니다. 이 방망이는 쳐서 깨트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보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들을 방망이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부서지고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수많은 말씀의 방망이질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은혜의 보좌가 만들어지고 그 은혜의 보좌가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자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다가도 앉아 계실 은혜의 보좌가 없어서 곧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찾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말씀이 주어지면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내가 원했던, 내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부서질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스개 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아주 이렇게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이렇게 가눌 수가 없었는데 아주 좀 세상적으로 말해서 좀 정이 안 가게 생긴 아주머니가 옆에서 버스가 기우뚱하자 자기 탁 달라붙더래요. 그때 목사님은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또 이쪽으로 기우뚱할 때 이쪽에 아주 아름다운 젊은 아가씨가 자기한테 탁 이렇게 몸을 밀착시키자 그때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그 모습입니다. 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서 깨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좋은 말씀만 취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라도 주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깨어질 때에 그 방망이 앞에서 내가 부서질 때에 은혜의 보좌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증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자증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옵소서 소용이 없다. 아무리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이 와보시다가 아직 안 만들어졌구나 하고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방망이질은 뭡니까? 고난의 방망이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이 쳐서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붙잡히자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옷 벗김을 당하고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구에 든든히 채웠더니 두꺼운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발을 묶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옥, 지금 같은 감옥이 아니고 아주 빛도 없는 깊은 동굴 속에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이런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방망이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만들 수 있는데, 무조건 고난만 당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내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옷 벗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피 흘리며 맞아야 됩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찬미하면 은혜의 보좌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영광의 무게 때문에 그 옥트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의 방망이질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가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데, 주 보기를 원하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 속에서 임하실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를 만드는 것은 쳐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어떻게 만들어진 털 속에 붓고 쉽게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백 분의 망치질을 통해서 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은혜의 보좌에 임할 때에 임재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은혜의 보좌를 만들었더니 큰 지진이 나서 옥트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묶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매인 것이 다 벗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영광의 무게로 인하여서 우리를 묶어있는 것들이 부서지고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 영광의 빛이 임하며 어두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에 처음 와서 불을 탁 켭니다. 깜깜한 이 교회 안에 불을 탁 켜면 어둠이 얼마만에 물러갈까요? 천천히 물러갈까요? 불을 켜는 순간 그냥 어둠이 쫙 물러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는 귀신에게 명하고 나가라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나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굳이 귀신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할 필요도 없이 귀신은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 영광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그 밑에 발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이런 깊은 감옥 속에서 매맞음과 피 흘림이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의 보좌를 만들기 시작하며 아무리 깊은 감옥 속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은혜의 보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곳에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감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이 무엇입니까? 지겹도록 끊을 수 없는 정말 끈질기게 나의 발목을 잡고 내 인생을 괴롭히고 내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그 감옥이 무엇입니까? 그 쇠사슬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으로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그게 없어집니까? 내가 건강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똑똑하면 공부를 많이 하면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정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끊어지고 풀려지고 악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열방들이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우리가 불을 켤 때에 스위치를 켜서 불을 켜지만 제가 어릴 때에는 불을 켤 때에 전등에 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을 잡아당기면 불이 켜졌습니다.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보여드리려고 그게 잘 못 찾겠더라고요. 아무튼 천정에 전구가 있고 그에 줄이 있어서 그 줄을 잡아당기면 불을 켜는데 보통 불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방 가운데. 근데 이제 깜깜할 때 들어와서 들어와서 불을 켜야 됩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문 옆에 있죠. 그래서 더듬어서 딱 켜면 되는데 그 줄을 잡아당기려 그러면 적당히 가운데라고 생각되는데 적당히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탁 손에 탁 들리면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참을 또 못 찾고 헤매고 막 이러는데 그 모습을 비디오 카메라로 다 촬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어떨까요? 막 줄 찾는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나중에 비디오로 탁 보면 좀 우습지 않겠습니까? 근데 찾아서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아,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것처럼 우리도 이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이런 손짓들을 몸짓들을 애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소리가 전혀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는데 밖에서 우리 금요 기도회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문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도대체 뭐 하는 것일까? 뭐 어떤 사람은 막 팔을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앞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회 때 그 모습들을. 그런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켜려고 하는 그 몸짓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딱 켜지면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의 빛은 진리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왜 이렇게 밤늦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 이 사람들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 피곤한데도 이 사람들은 예배하러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며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을 위한 행동인가? 무엇을 위한 몸짓이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방들이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면 열방이 내 빛으로, 열방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열방들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려는 또 하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에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며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 열방의 빛으로 그리고 우리를 보고 열방들이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다른 것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쳐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이 회복의 교회 속에 은혜의 보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가 없으면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래 머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시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심정 가운데 그런 은혜의 보좌가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방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주께로 나오는 그런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